있으면 해. Oh, this is moment. 아무 고민 할 필요 없지. 그냥 내 품에 걸린 갈 때는 여자 많은 클럽 아니 no no 너야 병졸처럼 졸졸 like 시내 물 랄라 두근두근 나는 나 가자 두근두근 나를 봐 빙마 은하네 그냥 튕기지 마 빙빙 돌지 말고 just come right now. 눈감동야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눈감동야 살며시 웃는 얼굴 널 보고 뛴 쿵쾅대는 가슴이 멈출 줄을 몰라 장난하냐 제가니 그 전까지 잠시 우리 둘이 느낌 좋은 이 밤을 함께해 될 것 같은 별이 반짝이는 밤 yeah. Oh Venus 대체 이 여자 뭔가요 좀 미쳤으면 완전 뿅가요 혹 미모가 있으면 넌 당장 실공 인형도 질투할 극복은 비조 랄라 두근두근 나는 나 가자 두근두근 나를 봐 역시 오 나의 여신이 오늘 밤 시간 어때요 10시 눈감동야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눈감동야 살며시 웃는 얼굴 널 보고 뛴 쿵쾅대는 가슴이 멈출 줄을 몰라 장난하냐 미친 것 같아 솔직히 넌 과하게 이뻐 넌 감동이야 거꾸로 돌려 말해도 난 동감이야 Oh baby You got me love struck like crazy 시간과 시선이 멈추는 순간 오직 그녀만의 focus Let's go get it